버스를 타고 회사에 다녀요? 1번. 아니요. 주말에는 쉬어요. 2번. 아니요. 지하철로 다녀요. 3번. 아니요. 버스를 타고 가요. 4번. 아니요. 일이 늦게 끝나요.